this love? Yeah, is this love? Yeah, sometimes I know. Yeah, sometimes I don't. Yeah, 이 담그 사 뭐라고 쓸까? 너무 많은 말이 날 돌지만 내 마음 같은 게 하나 그냥 느껴져 해가 뜨고 나면 꼭다리 뜨듯이 손톱이 자라듯 겨울이 오면 나무들이 하늘하늘 옷을 벗듯이 넌 날 기억을 추억으로 바꿀 사람 사람을 사랑으로 만들 사람 널 알기 전 의심장은 온통 직성뿐이던 거야 난 그냥 살아 살아 살아 넌 나의 모든 목소리 잠시 나를 살아 살아 살아 만들어 만들어 살아 살아 살아 저 무수히 많은 직선에서 내 살아 살아 살아 그게 살짝 앉은 한숨 I live so I love I live so I love You may add to an oh shit add to an oh No, tell me how to solve where 사람과 사랑이 비슷한 소리가 나는지 You make let to a lie Let to a lie No, tell me how to solve where 사람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I want you 애꼬리 멀지만 Fuck JKLMN PQ RST 모든 글자건 넌 내가 내게 닿지 화려한데도 똑같은 소리가 나잖아 그렇다고 내가 넌 아니지만 너의 직장 일부가 되고파 너의 소설에 난 참견하고파 넌 그냥 살아 살아 살아 넌 나의 모든 목소리 잠시 나를 살아 살아 살아 으로 만들어 만들어 우리 살아 살아 살아 저 무수히 많은 직선에서 내 살아 살아 살아 그게 살짝 앉은 하트 I live so I love I live so I love Love.